미칠까 의미 없는 만남을 하다가 어느 날 그대가 흘린 눈물 왠지 나와 같다 느껴서 이렇게 그대를 지키는가 봐요. 행복하고 싶었던 그대를 몰랐던 누군가를 또 알아가면서 분명 행복할 걸 알겠지만 어쩌면 흘러가는 흔한 인연이란 것일지 모르지만 오늘도 다시 또 다시 사랑해요. 사랑 되나 이번이 마지막이라며 처음인도 찾아오니까 숨긴 눈물 왠지 나와 같다 느껴서 이렇게 그대를 지키는가 봐요. 행복하고 싶었던 그대를 몰랐던 누군가를 또 알아가는 게 두렵기도 하겠지만 내가 그대를 만났다는 건 어쩌면 흘러가는 흔한 인연이란 것일지 모르지만 오늘도 다시 또 다시 사랑 언제나 이번이 마지막이라면